일제의 강제 연행에 의한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골 봉환 모임이 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. 조선인 강제 연행 진상조사단을 비롯한 총연의 여러 단체들과 일본의 양심적인 인사들에 의해서 해방 전 일본에 끌려가 군수공장과 군사기지, 철길공사장, 탄광 등에서 가혹한 살인노동에 시달리다가 무참히 희생된 조선 사람들의 유골이 수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. 최근 여러 단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도쿄의 한 절간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들 가운데서 32여 구의 유골을 고향에 안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.